Are you ready, Choice? Choice? Yeah. 물이 올라서 요즘 하는 건 꼭 신듯해 귀신 모두 뒤에서 기도 후회하는 건 빙의 Am I no 발음에 된소린 없어도 돼 놈의 집을 쉬운 일 한번 줘도 못 불러 울었네도 저 누나 몇 명을 울리는지 I'm a bad boy 마 내 여친은 50 million 그럼에도 사랑은 공평하게 주지 집 앞에 오는 애들 빼고 I love all my ladies All day so high high 더 높게 이러다가 나사가겠네 차차 내 등에 차차 내 등에 3, 2, 1 발사 Rocket Bing.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에이.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Bing.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에이. Go. Hey, I pull out the bottle. 그래도 안 grow 매달아. 약한 놈들 앞에 I'm strong. 중력이 날 끌어도 넌 안 돼, bro. Rocket, 틀 타고 날아가니 미쳐 보이는 빡빡이. 들의 귀여운 정수리. 그만 더 조진. 기름 떨어지면 들려 우주 정거장의 파킹. 알듯이 내가 가는 길은 절대 안 막힘. All day so high, high, 더 높게. 이러다가 나사가겠네 차차 내 등에 차차 내 등에 3, 2, 1 발사 Rocket Bing.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에이.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Bing.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 에이. 가자! 자고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Yeah Walking on the moon 토끼들이 날 반기네 가득한 헬륨 다음 행성까지 단숨 맞춰 Walking on the moon 바니걸들이 춤을 추네 마시자 헬륨 무조건 끝까지 해 3 2 1 Rocket Rocket 타고 발사 Rocket Rocket 타고 발사